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백두산 지구 혁명 존적지 탑사기를 계속하신 예순돌 기념 중앙보고회가 4일 삼지운 대기념비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 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박봉주 동지와 당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백두산지구 혁명존적지 꾸리기와 보존관리사업, 혁명과업 수행에서 모범적인 일꾼들, 공로자들, 백두산 영웅청년돌격대, 6.18 군설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백두산지구 혁명존적지 답사자들, 양강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내각 총리 박봉주 동지가 기념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종일 동지께서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주치의 1956년 6월에 첫 답사행군대우를 이끄시고 백두산지구 혁명존적지 탑사기를 개척하신 것은 주체혁명력 수행에서 거대한 우위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김종일 동지께서 해초가신 백두산지구 혁명존적지 탑사길의 자욱자욱마다에는 백두의 혁명전통을 우리 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지시고 백두의 행군길을 영원히 이어나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역력히 아로새겨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장시하시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굳건히 고수해오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은 또 한 분의 백두산 졸세비인이신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에 의해서 새로운 주체 백년대의 진군길에서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